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국장 허영복 일행이 최근 적도기내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. 방문 기간 허영복 국장은 적도기내 외무 및 협조상 대리인 외무 및 협조성 국무비서 농업축산 및 식량상을 의례 방문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성 부상과 외무 및 협조성 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총국장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 방문 기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과 적도기내 공화국 외무 및 협조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이 체결되었으며 앞으로 여러 급의 대표단 대왕을 활성화하고 농업, 보건 등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발전시킬 때 대해 토의됐습니다.